뜨고 달이 뜨는 세상과 다른 나의 세상에는 너만 떠. 계절 계절마다 날씨가 변하지만 너 없는 내 세상은 늘 추워. 몸은 씻지 않아도 수염이 자라도 내 거울 속엔 내 곁에 너 있던 시절의 기운 찬 내 모습만 비춰져. 구해줘 날 좀 꺼내줘. 빛이 환상 속에서 네 온기 네 몸짓 내 안에 널 지워줘. 도와줘 날 좀 모아줘. 난 달아날 수 없어. 네 기억은 내 가슴을 쥐고 놔주질 않아. 날 풀어줘. 주문처럼 네 이름을 부르면 또 내 심장은 아이처럼 날뛰고 무슨 기적이나 일어날 듯 마냥도 너에게 줄 선물을 사고. 눈을 씻고 씻어도 고개를 털어도 늘 내 앞에선 환하게 웃고선 눈부신 네 모습 사라지질 않는데. 구해줘 날 좀 꺼내줘. 빛이 환상 속에서 네 온기 네 몸짓 내 안에 널 지워줘. 도와줘 날 좀 모아줘. 난 달아날 수 없어. 네 기억은 내 가슴을 쥐고 놔주질 않아. 날 풀어줘. 넌 불편한 추억이 되어 무너져줘.